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남북이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데는 상호 공감하면서도 각 측이 원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하면서 회담이 자꾸만 미뤄진다는 소식입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6일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의 맥락 안에서 그리고 실제 즉각적인 6자회담 과정의 재개로 이어진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에만 미북 양자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불법 입국한 남조선 주민 4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보도가 사실인지, 만약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입국한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북이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데는 상호 공감하면서도 각 측이 원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하면서 회담이 자꾸만 미뤄진다는 소식입니다. 북측은 개성공업지구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자고 주장하는 반면 남한 측은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군은 북측이 한 번도 판문점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군사실무회담을 개성지구에서 열자고 주장하는 데는 노림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초 개성지구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했던 북측이 남한 측의 판문점 개최 수용을 수용할 경우 대화의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북측은 이번 군사회담의 의제를 통행, 통관, 통신 등 3통 문제에 한정시키기 위해 개성이란 장소에서 회담을 해 유리한 국면을 점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3통 문제는 거의 모두 남측에서 북측에 요구하는 내용이기에 북측으로서는 이를 빌미로 상당 부분의 경제적인 반대 급부를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이는 곧 남북관계 전반의 주도권 쟁탈전과도 연결될 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입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3통 문제는 군사회담에서만 다룰 얘기가 아니며 통일부가 주가되는 의제라며 우리는 군사회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장소와 의제를 좀 더 원칙에 맞게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6일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의 맥락 안에서 그리고 실제 즉각적인 6자회담 과정의 재개로 이어진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에만 미북 양자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6자회담이 재개되기 전에 북한과 추가로 양자 대화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적인 미북 양자 대화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즈워스 대표의 이날 미북 양자 대화 관련 발언은 북한이 6자회담에 먼저 복귀하려는 의사를 표현하면 이를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 북한의 접촉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6자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원하고 있지만 미국과 남한은 북한의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때 평화협정 논의를 검토할 수 있다며 북한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면 평화협정도 논의하자며 역제안을 하는 것은 비핵화의 논점을 흐리게 만드는 북한의 전통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남한 정부와 미국의 판단입니다. 보즈워스 대표의 이날 발언도 미북 접촉보다는 북한의 태도 변화와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 과정에 중요한 진전이 있으면 6자회담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협정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재개 시기와 관련 보즈워스 대표는 한미 양국은 6자회담이 결국에는 재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열릴지를 예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불법 입국한 남조선 주민 4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보도가 사실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입국한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불법 입국한 남조선 주민 4명을 단속했고 해당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억류자의 신원과 입국 경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아직 북측의 발표와 관련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북측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하에 상황 파악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평양 등지에 정상 절차를 밟아 체류하고 있는 국민 1054명이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북한이 주장한 피억류자들이 북중 국경을 통해 입국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들의 잇따른 전언 또한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 최성룡 대표는 중국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얘기라며 국경에 있는 중국 군인이 북한 군인으로부터 며칠 전 툼원에서 남양으로 남한 사람 4명이 김정일을 만나러 왔다면서 넘어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북한 주민과 통화해 최근 보위부가 탈북자 몇 명을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4명인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아마도 북한이 보도한 남한 주민이 그 사람들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억류된 이들이 재미교포 대북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의 경우처럼 종교와 연결된 대북인권 활동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남북 관련 소식의 유정이었습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공연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남조선을 썩어 빠진 자본주의 사회로 알고 북조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이 썩어 빠졌고 무엇이 가장 우월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안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진실을 까밝히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김정일에 대한 위대성 교육에 찌들 대로 찌든 여러분들에게 자, 김정일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김정일 정권의 숨겨진 비화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왜 김정일과 관련된 일들을 그렇게 철저히 숨기려 드는지 한 가지 한 가지 그 비위를 벗겨보도록 하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흑막 속의 장군님 비화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는 김정일이 자기 권력을 위해 친이모까지 죽인 신찬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때 잘나가던 정무원 부총리 김나련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김정일의 위성적인 인간성에 대하여 해부해 보겠습니다. 정무원 부총리를 지낸 김나련은 김일성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친인척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눈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김나련이만큼 유능한 경제일꾼은 없어. 그는 경제뿐 아니라 애교술도 능하고 수학에도 비상해. 그런 인재가 우리 김씨 가문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후련한 자랑거리란 말이야. 그래서인지 김일성은 무슨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

쌀 점이 넘길 때 30m씩 할 때 그때 35일게 그때 뭐 한 사람이 50kg씩 쪘다만 그래 그래고도 고등학 나이야 아이들이 많지 지금 이런 비공시 얼마 더 바쁘지 금 야 어떤 놈마다 내 얘도 대학 그것도 아이 전문 야 그래 방사인도 또 쌀아 있잖아 죽음 며칠 죽음 계속 죽음은 뭐 안전부라는 것도 안전부 있다는 것도 뭐 죽도 먹기 뭐 바빠서 그랬는데 지금 막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권력기관에서 종사하는 보안원들도 죽을 먹고 있다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김은호 기자가 다구쳐 묻고 있습니다. 보안원인데 정말 죽을 먹는가 그리고 굶고 있는가고요. 아유 우리 지금 보안원인데 역시 그 뒤에 우리 민반에서 그 제일 바쁘다 말이지. 아 보안원에서 머리가 무슨 일이 아니었구나 하지 못한다 말이지. 이 벌그에서 쌀을 계속 주제 이번에도 무슨 뭐 무슨 쌀인지 뭐 얘기해도 또 갔다 말가네 뭐 사람들이 50포인트 얼마인지 무슨 뭐 예왕거 부분은 그거 국가이라면 그 도로 다 테란다 같아 그 못 사는 사람은 도로 대급 있지 뭐기야 거기 대급 없으면 보안서도 있지 아. 막내 있는데 그것도 한 달에 한 달 다 알지 장사를 할 사람은 아직 못하는 거는 뭐 그 뭐 장사하려도 돈도 없지 약간 장사 못한단 말이오 바쁘게 강내밥도 없어 못 먹는다 그간 강내밥도 못 먹어 아, 그 사람은 무슨 나스럽게 보여줬군다 그것도 조금 역발한 것들을 하지 쌀을 중고 가서는 못 산단 말이오 맹거 먹겠어 쌀을 방울 팔아서 무슨 것도 부심으로 또 쌓아야 될까? 부심으로랑이 지금 행쪽씩 올라갔지, 여기가다. 아, 마늘 한 대가리, 아이, 막, 천원씩 하는 바인데, 그건 무슨 뭐, 아, 쌀보다 더 비싸다, 이제 막, 농태가 한 대에, 천원을 매랬지. 옛날 한 가지요. 그거 뭐, 한 달 오면 가지고, 술을 한 병 사러, 술을 한 병 사러 싸운데. 예, 도루맥이란 말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본래의 생활이나 상태, 방식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100대 1이라는 비율로 화폐 교환이 이루어진 후에도 물가는 과거처럼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이 책임을 도대체 누구에게 따진단 말입니까? 이른바 공화국의 화폐 개혁을 주도했다는 김정은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사진도 나도 나요. 안쪽으로 빌리지. 계속 대로 댕기는데 아니나 그래 대로 댕기지 대로 댕기는데 나 아이온다 말이야 어떻게 댕기 해줘지 내 때문에 군자들 말하는 거 있잖아 그 작년에 한 작년에 딸한테 그때 집행지 역할 부추겨서 부추겨서 제가 지금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 다 그게 뭐 합성 판례 같아 그거 무슨 상가 있어 무슨 하도 상가 없단 말이야 뭐 살고 가도 아니다 나가 그거 먹고 와 자식이 또 아이 그 두 있어서 하는 줄로 하는 데는 그거 가지고는 아니다만 그거는 뭐 어쩌나 그저 딴 데 뭐 아무래도 어떻게 하든 유튜브 해가지고는 그저 개방만 해야 된다면 개방만 해야만 살 길이라 말이거든 다 알지 뭐 그게 어째 조금씩이야 지금 하지요 걔들 제 자꾸만 위에서 뭐 어느 여서 위에서도 말하고 자꾸 말한다 말이야 조금만 참아라 꼭 된다 이런다 말이야 이리 와서 뭐 어느 여 강연이다 하니까 아 조금만 참아란다 말이야 그만 아 이거가 일사분기 안에 일사분기 거지 마 그래고 그 다음부터는 났다 이런다 말이야 제가 이들이야 뭐 우리 사람들은 뭐 사람들도 다 인지했구래 그렇습니다. 참을 만큼 참고 견딜 만큼 견뎌보았지만 오히려 생활은 더욱 궁핍해지고 미래는 더욱 암담해 보인다는 것이 북조선 인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먹을까가 걱정되십니까?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또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걱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인민들의 알 권리, 말할 권리가 말살된 북조선에서는 북조선 내부의 소식조차 제대로 접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방송국에서 특별히 준비한 서울에서 전하는 북녘 소식 시간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는 북녘 소식입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게 생활할 것을 강요하겠죠. 김일성이 법제화한 생활 양식에 맞게 북한 주민들의 모든 생활은 사회주의 생활 양식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심지어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때 입는 예복조차 겸손하고 소박하게 우리 식대로 입을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주로 양복 차림이지만 군인인 경우 정복을 입기도 하고 신부는 조선 치마 저고리를 입고 결혼식에 참가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부유층들 중에는 몰래 신부에게 드레스를 입혀 결혼식을 진행하는 가정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평양시에서 살고 있는 정모 씨와 김모 씨는 2008년 10월 북한 돈 500만 원을 들여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들 신랑 신부의 부모들은 외화벌이를 통해 많은 돈을 벌어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었다고 하는데요. 정 씨의 아버지는 평소에 절친한 관계인 중국의 무역 대방에게 부탁해 드레스를 주문했고 드레스를 100만 달러에 구매해 며느리가 될 여성에게 선물했습니다. 결혼식 날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은 북한 여성들 속에서 찾아보기 힘든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어긋난다는 지탄을 받을 것이 두려워 가까운 지인들만을 초청해 조용히 실내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이날 신부가 입은 드레스는 피노포어 드레스였는데요. 소매가 없이 러플로 장식된 앞가슴 부분과 뒤판은 열십자형으로 여미도로 끈이 달려있으며 주름 수컷으로 된 스타일과 비슷하나 앞가슴 위부터 목까지 러플이 아니라 이쁜 망사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십자형이 아니라 자쿠가 달린 것이 피노포어 드레스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보통 북한 젊은이들은 결혼식 때 일단 집안에서 결혼식 상을 받고 사진을 찍은 후 야외 촬영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평양시에 사는 주민들은 김일성 동상에 세워진 만수대나 모란봉, 만경대 구역에 위치한 김일성의 생가 등지에서 기념 촬영을 합니다. 지방 주민들도 김일성 동상이나 주변의 명승지, 하다못해 집을 배경 삼아서라도 야외 촬영을 하죠. 그러나 이 신랑 신부는 드레스 차림이어서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실내 촬영만 진행했다고 합니다. 결혼식 예복은 화려했지만 식장은 창문마다 커튼이 가려져 있었고 조용한 분위기였는데요. 결혼식에 초청된 사람들은 모두 중국과 무역 관련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하객으로 참가해서 그런지 축의금도 결혼식에 투자한 500만 원에 고비되는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이날 결혼식에 참가했던 일부 축군들은 1번째 냉동이나 TV 등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전제품들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종일이 황해북도 송림시 서재 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종일이 새로 건설된 100톤 초거 전력 전기로 앞에서 출강 작업 모습을 보면서 영해 공도를 격려했으며 생산 종합 조정실, 변전소 등 여러 생산 공정을 둘러보며 우리의 원료 원천에 철저히 의거하고 있는 무연탄 가수화와 비콕스화는 우리 경제 발전의 철학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난의 행군식이 숨겨가던 황해제철소가 노동계급에 의해 다시 되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융성번영의 새 시대를 맞이했다고 평가한 뒤 기업소 운영에 관한 거합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종일이 급급 찬양하는 황철의 번영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기라고 하니 1998년에 황해제철소의 실상을 목격한 탈북자 오철명 씨는 당시 황해제철소는 이미 생산이 모든지 오래된 상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오 씨는 1994년 김일성의 사망과 때를 맞춰 멎기 시작하던 황해제철소가 96 내지 97년부터는 완전히 모조버렸다며 원인은 여러 가지였다. 우선은 모든 원료가 공급되지 않았고 콕스탄, 전기도 공급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에 대한 식량 공급은 92년 말부터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노동자들은 제철소의 설비와 자재를 뜯어내 식량과 바꿔먹기 시작했다. 한때 밤낮으로 철을 생산하던 대야금 기지가 서서히 엄청난 크기의 철의 무덤이 되고 만 것이라며 항해 제철소를 자동화의 번복이로 만든다 합시고 김정일이 직접 자기 집에서 쓰던 것을 떼어다 설치했다는 자동 카메라도 없어진 지 오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2005년 8월에 황철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황철의 폐허 책임을 제철소 간부들과 남조선 간첩이 공모했다며 당시 북한군 차수였던 김일철을 내세워 죄 없는 주민들을 상대로 살육을 감행했던 피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북한의 모든 공장, 기업소 노동자들에게 송림사건이라는 자료를 강연까지 했으며 그것 주민들은 당국의 살육 만행에 대해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모두가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2005년 한국에 입국한 김용만 씨는 그때를 이와 같이 회고했습니다. 1998년 2월 말 탱크와 장갑차들이 도로를 메우고 송림 시내로 몰려 들어오고 있었다. 장갑차에 건 기관총들에는 굶시라도 불을 토할 듯 누른 탄피가 뱀처럼 물려져 있었다. 나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 눈을 비비며 도로에 달려 나갔었다. 무엇 때문에 군인들이 갑자기 중무장을 하고 쳐들어오는 것인지 누구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은 많이 보아왔어도 이렇게 실탄까지 장전하고 훈련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뭔가 좀 색다른 것을 알아차리고 두려움에 젖어 뒤로 물러났었다. 잠시 후 거리는 개미 한 마리 없이 조용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점령군은 송림시가 한가운데 있는 광장을 중심으로 황주, 강남, 어류동으로 통하는 찻길, 백길을 모조리 막아버렸다.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방송차가 시내 곳곳을 질주하며 갈린 목소리로 시민들은 들으라. 모든 시민들은 이제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철산 광장에 모이라고 외쳤다. 광장 입구며 산둥성이며 주석단 둘레까지 벌써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탱크포와 기관총을 걸고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할 불안으로 가슴을 떨며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전투복 차림의 인민군 대사 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섰다. 송림 시민들은 들어라. 이제부터 황해 제철소에서 석탄 한 배낭, 못 한 개라도 훔쳐간 사람은 모두 자수하라. 일주일간 시간을 주겠다. 그 안에 자수하지 않으면 그 대상이 누구든 관계없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별로 크지도 않은 목소리이지만 수없이 많이 모인 군중들 중 제일 뒤에 선 사람까지 모두 얼어붙게 하는 목소리였다. 이것은 전쟁도 반정부 군사 정변도 아닌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계엄령이었다. 아무튼 완전 전투 복장을 한 인민군 대사가 사형 선고하듯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 다음부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다. 최종 선고에는 틀림없이 한 주일이라고 해놓았는데 개의한 일은 그날 밤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여져 있었다. 당일로 송림시 당선전부장, 송림시 안전부장, 관계관리소장 등 5명이 체포되어가 며칠 뒤 총살당하고 하루 평균 5 내지 7명씩의 주민들이 간첩이라는 제명으로 총살당했었다. 그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영문도 모른 채 신계, 곡산, 인산, 연탄 등 산골 어지로 추방되었다. 당시 송림시에는 식량 공급이 끊어지면서 거처를 모아 신의주에 가서 중국에 넘기고 얼마간의 통강냉리와 밀가루를 바꿔다 주민들에게 공급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남조선 간첩이 끼어들어 황해 제철소가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설비들을 파손시키도록 조장했고 노동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놀아났다는 것이었다. 결론은 황해 제철소가 모든 원인은 남조선 간첩의 손에 놀아난 그 사람들에 의해서라는 것이었다. 아무튼 그 무분별한 판단 때문에 간첩 집단을 색출하고 황해 제철소 정상 가동을 보장한다고 인민군 탱크 부대까지 들이밀고 주민들의 머리 위에 총살에 검은 돌개 바람을 몰고 온 것이었다. 그 이후에도 살인적인 고문과 총살은 여러 날 계속되었다. 그때 조사실로 사용했던 낡은 2층 요관에서는 밤낮으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모질 날이 없었고 고문을 당하다 죽은 사람만도 10여 명은 되었었다. 2005년 8월에 송림 시민들의 이 같은 아픔은 세월이 지났다 해서 잊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종일에 대한 반감만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